김태희 학생이 안 와가지고 지금 강의하는데 굉장히 많은 지장이 있지만 어쨌든 시간이 시작이니까 5분이나 지났으니까 합니다. 자, 189페이지 펴세요. 아테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이거 세 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를 이제 생겨난 순서대로 말하는데 이게 이른바 이제 서아시아에서 발생한 3대, 우리가 중동이라고 그러죠, 흔히. 이스트 에이시아? 뭐 중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들리스트라고 그러지, 참, 미들리스트. 근데 중동이란 말 쓰지 마십시다. 저 중동이란 말, 그거, 오리엔탈리즘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오류와 편견으로 가득 찬 세계사 교과서인가? 그 책에 보니까, 그 지역을 전공하신 분들이 그렇게 써요. 서아시아라고 하는 게 좋다. 우리가 동아시아 하면, 거기가 서아시아. 그렇죠? 우리가, 미국 사람들은 뭐 극동이라고 그래요. 극동. Far East. 극동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극동이야. 극동은. 극동이라고 그러면 독도쯤 되겠죠? 그냥 동아시아. 그러면 되겠죠. 동아시아. 동아시아 삼국.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서아시아에서 생겨난 세 개의 종교, 세 가지 종교가 제기하는 기본적인 물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 개의 종교. 많은 중요한 관심사들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두 번째 문단을 좀 보겠습니다. 서아시아 종교가 공유하고 있는 세 가지 지점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은 왜 중요한가 하면 이제 서양 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흔히 서구의 전통은 헬레니즘적 전통과 헤브라이즘적 전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헬레니즘 전통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지난 시간까지 공자하기 전에 했던 그 그리스 시대의 전통 그걸 말하는 거죠. 헬레니즘 전통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 전통이에요. 근데 이제 이 헤브라이즘 전통이라고 하는 건 유대 기독교 흔히 유대 기독교 전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헤브라이즘적 전통인데 이거는 뭐 과학적이지도 않고 유일신 사상이고 그렇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서구 사상에는 전혀 성격이 어긋나는 어찌 보면 정반대되는 두 가지 그 사건들이 두 가지 사상 전통이 이상하게 이질적인 것들이 혼합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서구 사람들은 이 정신적으로 많이 분열돼 있어요. 사실 좀 그래요. 뭐 동아시아 사람들은 멀쩡한 놈이 있겠습니까만은 요즘엔 다 미친 놈들 투성이에요 세상에. 저도 가끔 뭐 미친 것 같은데 어쨌든 분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서아시아 종교가 제기하고 있는 나술 먹었죠? 얼굴 뻘겋네. 서아시아 종교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두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이 점은 단지 그들의 일신교적인 특성과 중첩된 역사에 관련해서만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아 전능한 유일신 사상이 얼마나 혁명적이었으며 또 철학적으로 얼마나 위력적이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는 것, 이게 서아시아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일단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유일신 사상이라는 것 중에 유일신. 단일신하고 유일신하고 좀 달라요. 단일신하고 유일신하고 좀 다릅니다. 한영 선생님, 단일신하고 유일신은 어떻게 달라요? 폭발하지 않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촛불 집회 가가지고. 예. 대모하지 마세요. 나 의원입니다. 대모하지 마세요. 단일신하고 유일신하고 다 신은 하나라는 뜻인 것 같은데. 네. 단일신은 다른 종류의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이 급이 비슷비슷한 다 이렇게 같은 레벨에 있는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요 신을 선택했다 이런 뜻이 돼요. 근데 유일신은 다른 신은 이 급수를 일단 내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유일신.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다 하는 거죠. 굉장히 그냥 편협한 종교관입니다. 유일신교라는 게. 그리고 그 신이 거기 나온 것처럼 그 전지전능한 유일신만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으리다는 것 또는 그 사람만이 우주의 지배자라고 하는 생각 이런 것이 유일신에 관한 사상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면 유일신 사상이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여기저기 있었겠습니다만은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지금 그 189페이지 세 번째 문단에 나와있는 아멘호테프 4세 이집트의 기원전 14세기에 태양신 아톤의 이름을 따서 자신의 이름을 아케나톤으로 아크나톤 또는 아케나톤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이때의 이야기가 지금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은 유일신 사상으로는 유일합니다. 근데 이집트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다신교 국가죠. 다신교 국가죠. 그래서 이 아케나톤 왕이 도읍을 옮기고 그 다음에 태양신을 섬기는 그렇게 했을 태양신을 섬기는 유일신 종교로의 말하자면 혁명적인 전환을 시도했을 때 수많은 이집트의 귀족들은 당연히 종교의 사제이기도 합니다. 이집트의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저항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귀족들에게 그 아케나톤 왕이 아마 피살을 당했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케나톤 왕의 동생이 왕에 오르게 되죠. 그 동생이 바로 그 유명한 소년왕 투탕카멘입니다. 투탕카멘왕 있죠? 그 황금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그것만 알고 있는데 투탕카멘의 형님이 바로 이 아케나톤 왕이에요. 투탕카멘 형님이 그리고 그 형수님이 네페르티티라고 하는 왕비. 네페르티티 왕비 그 얼굴이 흉상 이쁜 이렇게 이상한 모자 쓰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네페르티티라고 그 흉상이 유명한.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 그 네페르티티 흉상이 그 채색 흉상이 아주 예쁜 이 전형적인 이집트 미인의 흉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뭐 클레오파트라처럼 아름다우십니다. 그럼 싸대기 맞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 클레오파트라가 속해 있는 왕조 자체가 이집트 식민지 시절에 이집트가 그리스의 식민지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은 누구냐? 네페르티티 왕비다. 그래서 네페르티티가 이집트의 아주 전형적인 전통적인 미인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투탕카멘 왕의 부인이 앙케세나멘이죠. 그 부부의 아주 애절한 이야기가 있어요. 앙케세나멘과 투탕카멘 왕이 얽힌 그 애절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우리의 그 로맨틱한 정서나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뿐인데 이 태양신 아톤을 섬기는 이것에 관한 얘기가 저기 역사상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는 유일신에 관해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누가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이것이 한때 학계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프로이트가 쓴 책 중에 모세와 태양신 숭배인가 하는 게 있어요. 모세와 유일신이고. 거기에서 모세가 사실상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나와 있는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이렇게 있을 때 유대교의 기본 경전은 모세 오경이라고 알려진 경전입니다.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편집했는지 받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유대교는 모세가 하느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모세가 예언자. 그죠?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무함마드가 기록자죠. 그죠? 꾸란을 기록했죠. 그리스도교는 예수가 기록자가 아니죠. 여기 이제 독특한 점이 있어요. 여기에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 프로이트가 그 책에서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면, 모세가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 끌려갔을 때 모세가 공중에서 자랐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제 그 공중에서 자라던 무렵에 그때가 그 왕이 누구죠? 람세스 2세. 람세스 크리스티앙 자크의 그 소설 나오잖아요. 람세스. 근데 람세스 2세가 정말 오랫동안 통치를 했거든요. 왕이 재위 기간이 60년이에요. 내가 태어났을 때도 람세스 2세였는데 죽을 때 다 됐는데도 아직도 왕이 람세스였던 거라 이집트 사람들. 근데 그 람세스 2세의 궁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조세가. 근데 그때는 이미 아케나톤 왕의 그 태양신 숭배 종교가 지하로 스며들어 있을 때고 모세가 그 태양신 숭배 집단과 접촉이 있었고 그들로부터 유일신교의 교리를 배워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프로이트. 유대인이죠. 프로이트. 그 상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거 연리책들에서 그 프로이트 전집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한 얘기를 그 부분을 그 책을 갖다 번역한 사람이 이윤기 씨인데 이윤기 씨가 역자 후기에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써놓은 게 있어요. 한때 뭐 재미삼아서 읽어보면 합니다. 어쨌든 첫 번째로 이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는 이슬람교는 기본적으로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넘겨보면 두 번째로 190페이지에 보면요. 그 두 번째 문단에 지정되는 부분에 다양한 사회들이 교육과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통로를 통해서 서로 섞이면서 다양한 신들에 대한 인식, 확인, 개념화에서 상당한 수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일신교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원천들을 들 수 있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교는 오로지 유대교, 이슬람교는 오로지 이슬람교, 그리스도교는 오로지 그리스도교, 이게 딱 아주 좁은 공동체에서 그렇게 발전해왔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특히 개신교 신자들은 이슬람교 그 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 가서 막 악마에 물든 땅에 가서 막 선교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난리를 죽이잖아요. 그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형제잖아요. 이슬람교하고 유대교하고 다. 그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들이 지네들이 막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발전해왔어요. 지금 우리가 서아시아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 당시에는 국경도 없었고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종교의 교리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자기네를 갖다가 역사적으로 선택된 민족으로 했던 야훼 하느님을 믿었던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 하느님만이 야훼 하느님만이 유일신이다. 딱 하나밖에 없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지는 얼마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까 프로이트가 제기했던 것처럼 이집트에서 아톤교에서 받아온 사상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의 맨 뒤에 창세기를 한번 봐보세요. 그 맨 뒤에 보면은 창세기에서 몇 구절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 잠깐 봐보세요. 이게 공동번역 신약성서를 가지고 공동번역성서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요. 맨 밑에 있는 거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 23절까지인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얘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아담이에요. 이제 이놈이 했겠죠. 사실 공식 문서니까 이 사람이 했겠죠. 우리 지금 하느님이 뭐라고 중얼중얼 하시는 부분인데 이제 이 사람이 우리들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들 신이 여럿이라고 지금 여기 보면요. 창세기 보면요. 벌써 유일신 얘기가 아닌 거라. 그거 보면은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명의 신 얘기라고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썼어요. 이 성서의 이 번역이 복수거든요. 이건 틀림없이 창세기 문헌 이제 역사적으로 봐서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구약 성서학자들이 이제 해명해야 될 문제긴 하지만 지금 고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신앙의 모습이라든가 또는 그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라든가 신앙의 교리라든가 이슬람교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로지 독자적이고 딱 독특한 외부와는 철저하게 단절된 집단성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라 이런 얘기. 그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걸. 지금 이 자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앙을 강요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학문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지 못할 때 항상 살육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이네 살리네 하는 거죠. 비행기를 갖다 납치해서 거기서 그 비행기를 갖다가 무역센터 빌딩에다 911 이슬람교 신자들이 그 한도 이슬람교 그들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잘한 짓은 아니잖아. 나쁜 놈들이죠. 천인공노할 나쁜 짓이죠. 그렇다 해서 또 이라크에 가서 무조건 민간인들 있는 데까지 폭탄을 쏴대는 것도 성전의 이름으로 둘 다 종교 이름으로 저지른 악행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진짜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그 창조설을 믿고 있는 사람이 많대요. 인간 50%가 넘는다던데 그렇죠, 통계도 보니까. 그럼 뭐예요? 다 무지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들도 그래요. 종교라고 무지 때문에 생겨나는 게 많습니다. 네? 게다가 지난번에 어디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랬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절에 다니면 너네 지옥 간다 그렇게 말했다고. 애들은요 지옥 그림 이런 거 보면 꿈자리 사놔갖고 애들 막 오줌 눕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지옥 간다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런 거 말하는 사람이 지옥 가죠. 도대체 아 이만원 애들한테 지옥 간다고 애들이 얼마나 막 얼마나 놀라고 있어요. 그죠? 살이 애들 막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그 정말 그거는 저 성추행하고 비슷해요. 정신추행이니까. 평생 갑니다. 평생 가요. 그 트라우마가 평생 갑니다. 평생. 제가 지금도 이게 여기 뭐야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개의 트라우마가 있는데 저도 뭐 공중물에 보면은 뭐 조폭이 뭐 뾰족한 것을 못 견디는 그 조폭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그 공중물에 처음에 그 보면서 되게 웃겼어요. 그 조폭이 뾰족한 걸 이쑤시개를 막 못 견디는 조폭. 좀 괴로웠는데 그 공중물에를 번역한 이영미 씨가 우리 그 해결처럼 원전 방송하는 스터디팀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원고를 보는데 너무 웃기는 거야. 이런 걸 다 번역을 해. 막 그랬는데 저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물가 있잖아요. 물가 물이 담긴 수조. 물이 담긴 수조 옆에 이 가방을 이렇게 놔두는 걸 제가 그런 걸 못 봐요. 물가에 뭘 놔두는 걸 넘어갈까 봐. 왜 그러냐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광주사 학교 다닐 때 소풍을 갔는데 광주 그 상수도 수원지 있는 데로 소풍 갔어요. 근데 그 어떤 애가 잠깐 어디 간다고 그러고 거기다 그걸 놔둔 거예요. 그래서 걱정돼가지고 내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히 딱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생생하게 기억이 딱 나는데 그 떨어질까봐 내가 계속 이렇게 그리고 잡으면 또 이렇게 내가 훔쳐간다고 욕먹을까봐. 그때 또 룩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백팩 지금으로 하면 백팩 가방이 굉장히 없던 때라 딱 이게 잡으면 떨어질까봐 이렇게 순진해가지고 딱 계속 이렇게 지켜보던 그 장면이 지금도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래서 제 친구들 이렇게 물가장 자리에 뭘 놔둔 거 내가 굉장히 싸는데 안전하게 막 그리고 이렇게 식탁에서 밥 먹을 때도 물컵을 이렇게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일할 때도 사무실에서 꼭 일하는데 물컵을 이 손 여기다 이렇게 놔둔 사람은 짜증이 나나 그런 직원을 잘라야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놔야지 여기다 놓는 직원들 그래갖고 여기다 놔갖고 꼭 이렇게 해서 한 방씩 떨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이런 직원들 잘라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항상 내 트라우마가 있어. 그래가지고 물 이런 것도 또 이런 것들 떨어져도 괜찮지만 항상 나는 요새 이 여러분들이 이게 물 종이컵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 종이컵을 유심히 봐요. 팔꿈치 있는 근처에다 종이컵 놓는 분들은 내가 막 굉장히 막 미워한다고. 조심하세요. 종이컵 종이컵 엎지르고 이러잖아요. 물 엎지르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민감해. 예? 근데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이 종교 한국에서도 이제 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종교의 다원성 교육이. 그래서 정확한 지식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특정한 뭐 저기 종교의 신자로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학자들이 그러니까 모든 그 종교 학자들이 밝혀낸 것 중에 최소한의 것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실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철학적으로 문제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여호와니, 야훼니, 알라니 하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실제적인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이 로버트 솔로몬이 있었는데 로버트 솔로몬이 미국에서 여기 대학 철학과에서 이렇게 교수를 하는 양반이에요. 이런 말 함부로 쓰기 어렵습니다. 한국보다도 미국은 복음주의 그 신학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이 부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들은 이들이 말하는 그걸 신이라고 부르든 여호와라 부르든 야훼라 부르든 알라라 부르든 이 신은 그 191페이지 맨 위에 있는 메뉴지를 보면 유일하고도 사랑에 차 있는 동일한 창조주이다라는 것. 유일신이며 신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창조한 인류를 몹시도 사랑하며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유일하고도 동일한 창조주다.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 그럼 문제는 거기서 생겨납니다. 유일하고도 사랑에 가득 차 있는 창조주다 하면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문단에 바로 보면 가장 피해갈 수 없는 문제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일찍이 다뤘던 문제이며 또 이 세 종교에 대한 철학적 저작들 속에 침투되어 있는 문제로서 그것은 바로 악의 문제이며 그렇게 돼 있어요. 악의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근데 조로아스트교에서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 세계의 악의 문제, 이 세계에 있는 악의 문제를 가장 분명하게 제기했던 종교 중에 하나가 조로아스트교입니다. 그리고 이 조로아스트교로부터 유대교가 말하자면 세계의 종말, 그 다음에 착한 신과 악한 신, 이 개념을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유대가 망해가지고 바빌로니아로 유대민족이 끌려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합니다만은 거기에서 바로 이제 이 광명의 신과 어둠의 신, 내 싸움이 있고 이 싸움의 끝에 가면 이 세계의 종말이 오는데 이 종말이 왔을 때 결국에는 광명의 신이 이긴다 라고 하는 그 선악의 이분법을 조로아스터교로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겨나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만일 선율을 지녔고 전능한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보살피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불필요한 고통과 죽음이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죠. 이것 때문에 하느님 믿기가 어렵다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저도 안 믿어요.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가득 차 있고 나같이 착한 사람이 다들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나 착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나같이 착한 사람이 이렇게 고통받는 게 별로 없구나. 하여튼 어쨌든 우리 주변에 보면 착한 자가 고통받는 사태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의 존재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어찌 이 고통을 계속 신이 용인한단 말인가. 그게 이제 사실은 종교를 갖 또는 자신이 너무도 사랑했던 사람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을 때 그때 신의 존재를 그동안 너무나 잘 믿어오던 신의 존재를 의심하고 종교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철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해답이 안 나옵니다. 각자의 실존이 결단하는 문제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갖다 잘 보여주는 게 있는 뭐냐면 구약성서에 욥기가 있습니다. 욥이 아니라 욥이에요. 욥. 구약성서에 욥.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욥기다. 욥에 대한 기록이다 해서 욥기가 있습니다. 구약성서 욥기. 무지하게 하느님이 이 욥을 괴롭혀요. 막 어마어마하게 괴롭힌다. 그래도 이 욥은 끝내 하느님을 버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담겨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종교가 우리에게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서아시아 종교가 제기하는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느님은 또는 알라는 또는 여호와는 또는 야훼는 사랑에 가득 차 있는 창조주이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외아들까지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세상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신을 믿는 자에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또는 신을 믿는 놈 중에서도 말종이 왜 있는가? 네? 대가리가 모자라는 말종들이 왜 있는가? 네?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도저히 저도 요즘에 견딜 수가 없어요.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하느님. 1메가바이트만 더 주시지. 이런 기도를 저녁마다 합니다. 막. 피클은 아직은 아니고 살짝 담배 필 때마다 그런다 해서 담배 피면서 아싸 왜 그러신다냐 뭐 이런 식의 좀 약간의 그 불평을 컴플레인을 조금 합니다. 크레임을 제기해보곤 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밤에 하느님은 새벽 밤 11시부터 새벽 한시 사이에가 이렇게 대화가 잘 되는. 아, 왜 웃으세요? 그게 있어요? 그게. 그게 자시잖아요? 그 자시? 11시부터 1시까지가? 그죠? 요때 그 천개,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면 이때 하는 거예요. 뭐, 여기 저녁장이 많으시면 9시 뉴스를 끝까지 못 보시는 분들은 도저히 기도 안 되죠? 근데 그 기도를 하면 이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2시 반쯤에 주로 담배를 딱 태워가지고 대화를 좀 합니다. 그분하고. 요즘 계속 불평불만을.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지금 말하자면 신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실존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고통과 악의 문제,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아닐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92페이지에 보면 이 문제가 그러니까 중세시대에도 계속 문제가 되니까 192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 어떻게 악이 일어나도록 허용할 수 있을까? 이게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서아시아에서 생겨난 종교들 중에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주제는 유일신이다. 그리고 사랑에 가득 찬 창조주의다. 이게 첫 번째 주제이고, 두 번째, 유일시면서도 사랑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신이 이 세상에 악을 허용하고 있는가. 그 다음 여기까지는 상당히 실존적인 차원의 문제라면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193페이지에 문단이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에 여기는 이제 좀 철학적인 질문인데 훨씬 더 기본적인 질문은 신의 본성은 무엇일까이다. 신의 본성은 무엇일까? 신은 어떤 존재일까? 의지를 가진 존재, 뭐 선의를 가진 존재, 뭐 지성으로 가득 찬 존재, 전지전능한 존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의 본성에 관한 요 문제는 이제 중세시대 철학자들이 또는 중세시대 신학자들이 지속적으로 다루었던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요 세 가지가 서아시아에서 생겨난 문제들 중에서 서아시아에서 생겨난 종교들 중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주제가 요 세 가지입니다. 김태희 학생 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다정하게 해줄게. 요새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오늘 내가 다정하게. 더 무서워. 더 무서워? 왜? 그냥 하던 대로? 나 이제 7월 달부터는 우리 다정이야. 다정하게 해줄게요. 아, 학생 알겠어요? 왜 안 좋아? 내가 상태 안 좋아 보여? 오, 아니에요. 선생님의 진심을 믿어야지. 첫째가 뭐라고요? 서아시아에서 생겨난 종교주의 중에서 첫째로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해요? 유일신의 사랑으로 가득 찬 창조주인 유일신. 네? 사랑으로 가득 찬 이 주인. 사랑으로 가득 찬 창조주인 유일신. 근데 그렇고 사랑으로 가득 찬 창조주니까 우리 인간을 만든 양반 아니에요? 양반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가 어떻게 이 세계의 악을, 고통을 허용할 수 있겠는가?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도대체 그의 본성이 무엇인가? 이게 세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한국에서 이번에 촛불집회에서 시국법회를 하고 시국미사를 하고 개신교에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자세히 신부님들이 한 얘기, 그 다음에 개신교 목사님들이 한 얘기, 그 다음에 불교의 스님들이 한 얘기 이런 가만히 듣다 보면 각각의 그 개신교하고 천주교 가톨릭하고 한 얘기는 거의 다르지 않아요. 뭐 착하게 회개해라 뭐 이렇게 말 회개 말 이런 얘기잖아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라고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뭐야? 회개 돈 관리 죄를 뉘우치라 이런 얘기 뉘우치라. 그러면 뉘우친다는 게 뭐냐면 보세요. 회개한다는 게 뭐냐면 죄를 뉘우치다인데 이 죄라는 건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악에 빠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악에 빠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선악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회개하는 거지. 가끔 회개해. 한식집 회계 선악의 개념이 있나? 있어. 근데 이 선악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회계를 하는 거야. 회계 하나? 안 하잖아. 김태희 학생 회계를 안 해. 왜? 선악의 개념이 없어. 안 하잖아요. 회계를 안 하잖아. 근데 이 선악의 개념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느님 보시기에 선한 거라고 하느님 보시기에 악한 거라고. 이게 개신교가 됐건 가톨릭이 됐건 이 선과 악의 기준이 선과 악의 기준이 하느님이 보시기에 선한 거라고 하느님이 보시기에 악한 거라고 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신부님은 성서에 근거하여 하느님이 말씀하신 선과 하느님이 말씀하신 악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조용히 목사 분위기가 막 나는데. 그런데 스님들이 하신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은 스님들은 선악의 개념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불교의 교리에는 선과 악이 절대적 선과 절대적인 악이 없어요. 악이 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선이 악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물고 물리는 윤회설에 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행위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 선과 절대적 악의 개념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개신교나 가톨릭에서 말하는 참회의 개념이 없습니다. 오늘 자세히 이 스님들이 그 청화 스님하고 수경 스님이 했던 그 법문을 갖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백담사 갔을 때도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감에는 백담사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오목을 갖다 200조각을 내는 칼날을 날려도 시원찮을 판에 어서 온나 전독감 어서 온나 이거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에는 용서가 안 되거든요. 용서가 안 돼요. 근데 그건 뭐냐? 너도 불쌍한 중생. 여기서 이 절에서 너마저도 내친다면 우리도 악업을 쌓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널널한 종교지만 어찌 보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종교일 수도 있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종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절대적 선과 악의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 서아시아에서 나온 종교들은 바로 그런 게 있습니다. 절대적 선과 절대적 악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93페이지에 맨 밑에 줄, 193페이지 맨 밑에 줄. 유대교, 그리스도교 및 이슬람교는 신이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었다. 는 사실을 믿는다는 점에서 비슷한데 그의 계시는 성스러운 경전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세 종교 모두 성문화된 종교로 기술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문화된 종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대교도 하느님이 말씀을 하고 모세가 기록을 했죠. 모대교가 사실은 아니 모대교인데 유세교였죠. 모세와 유대교가 너무 얽혀있음을 가슴 깊이 느낀 나머지 유대교는 모세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창시자라고 할 수 있고 유대교의 경전은 모세가 기록을 했죠.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무함마드가 창시했고 하느님의 말씀을 알라의 말씀을 듣고 무함마드가 기록을 했죠.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살았고 하느님이로 자기가 자신이 하느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경전은 후대의 제자들이 기록을 했죠. 이 차이가 있어. 그런데 어쨌든 이 세 종교는 그 성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서를. 그러니까 여기서 성서라는 건 기독교 성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크립트, 성스러운 경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성서를 말합니다. 근데 진짜 한국사회에서 진짜로 그 오해되기 쉬운 말을 하는 게 사람들이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가톨릭 천주교하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다 합한 말이고 그쵸? 그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혼동하면 안 됩니다. 개신교라고 그런 건 프로테스탄트 교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서라고 하면은 기독교의 경전, 그러니까 유대교의 경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기독교의 경전이기도 한 구약성서와 또 기독교의 경전이 신약성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유대교의 경쟁과 그 다음에 기독교의 경쟁 다 그걸 가리킵니다. 자, 근데 거기에 이제 김태희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응? 누가 성서를 해석하는 권위를 지녔는가? 어? 누가 성서를 해석하는 아, 응문문을 다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성서를 해석하는 권위를 지녔는가? 누구든지 해석할 수 있단 말이다. 해석자는 특별히 훈련을 받아야 할까? 해석자는 특별한 재능이나 경제성을 타고나야 할까? 이런 문제들은 다음에 의문을 남는다. 이성이라는 것은 그러면 인간의 이성은 해석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음음문 다 읽으세요. 목소리 떨리네. 안 좋아? 상태 안 좋아? 우리는 상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일까? 만일 어떤 개념 혹은 주장이 문자 그대로 이해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재해석하도록 허락되는 것일까? 상사를 읽기 위해서 신앙에는 어떤 특별한 태도 혹은 전망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해하는 데서 이성과 계시 중에서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할까? 네. 그만. 짜증났죠? 지금 여기는 성서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에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여기 제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여기 나와 있는 의문문들 있잖아요. 질문들 하나하나가 성서 해석학에 있어서 다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까지 종교학이나 철학에서 이른바 스크립트, 성스러운 경전 이것을 해석하는 데 제기되었던 모든 문제들을 갖다 쭉 나열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지금 195페이지까지에 이르러서.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이해하자면은 뭐냐? 성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해석하는 자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 라는 것하고 두 번째로 성서는 그냥 성서 텍스트 그 자체로서 이해하면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성서가 성립된 역사적 배경과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로 압축되어서 하셨습니다. 이 질문들을 묶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만약에, 기독교 신자들이 굉장히 그 금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신약 성서의 한 구절을 그냥 역사적인 어떤 상황 속으로 다 풀어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면 더 이상 신성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은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의미 부여를 하는 자격은 누가 가질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성서학자들이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서로 논쟁을 벌여왔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여기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문화된 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6페이지에 보면요.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문단이 새로 시작되는 그리스 철학이 이성과 합리성에 아주 높은 우위를 두는 데 반해 우리가 논의하려고 하는 이 세 가지 위대한 종교는 신앙도 똑같이 강조하는 경향을 가졌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이들 모두는 백성의 시간적인 역사와 고유한 예언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에 매우 커다란 중요성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하여 히브리인들의 역사, 이건 유대교고요. 예수의 생애, 이건 기독교고, 그 다음에 마호메트, 무함마드의 이야기, 요 세 가지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렇게. 근데 재밌는 거는 히브리인들의 역사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인들은 히브리 민족의 역사가 사실은 유대교의 아이덴티티를 구성해요. 정체성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예수, 기독교는 예수의 생애가 바로 기독교의 정체성을 만들죠. 그 다음에 무함마드의 이야기가 이슬람교의 정체성을 만드는 거죠.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럼 히브리인들과 유대교의 기원 보겠습니다. 198페이지를 펴보세요. 유대교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유대교에서, 정 교수님, 유대교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유대교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본또 그런 놈들? 탈무드. 탈무드가 뭐예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탈무드. 예, 네, 그런 책이 있습니까? 유대교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전현식군, 누대기 한 머릿속에 떠오른 게 뭐예요? 나비? 나비가 되고 싶어요? 될 수도 없어요. 유대인 아니면. 네. 나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탈무드네, 결국. 도대체 뭐 탈무드 동호회에 있어요? 어? 탈무드 동호회? 네? 저는 유대교는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잖아요? 그죠? 예? 뭐라고요? 누가 뭐라고 그러세요? 저는 저는 유대교 그러면 유대인이 생각으로, 유대인 그러면 유대인 중에 제일 유명한 집안이 이거예요. 이게 영어식으로 읽으면 로스차일드. 이게 독일어식으로 읽고, 이게 원래 프랑크푸르트 지방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방의 유태인인데, 그 사람, 독일어식으로 읽으면, 로스 쉴트쯤 되죠? 로스 쉴트. 이게, 로스라는 말이 독일어로 붉은이고, 쉴트가 방패니까, 로스 차일드 유대인, 유명한 유대인 금융가 집안 로스 차일드 그룹, 이게 생각이 나요, 저는. 자식들 돈 떠오른 놈들이지, 이런 생각에. 유대인들은 어디에, 이게, AD 70년에 유대교가, 유대인이, 유대나라가 멸망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세워지기까지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유대인이 이제, 말하자면 방랑하는 민족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살든지 간에 유대인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밑바닥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유대인의 철학을 아주 잘 실현한 집안이 로스차일드 집안입니다. 로스차일드 집안인데. 이 생각이 나는데, 유대교라고 하는 분은 랍비 좋아요, 랍비 좋아. 응? 그 다음에 머리에 이렇게 모자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으세요? 어디서 모자 쓴 걸? 네? 영화 말고 실물로 이렇게 눈앞에서 본 적 있어요? 아 진짜 좀 엽기적이에요. 이거 쓴 거 보면은 그 옆에 꼭 이렇게 짧은 기관 단총을 든 놈들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딱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갖고 제가 예전에 회사 일로 이게 LA 공항에 내렸는데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게 짐을 딱 들고 이렇게 딱 나가는데 이게 이 모자를 쓴 애들이 Once Upon a Time 아메리카 있잖아요. 그 영화에 이게 모자 쓴 애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딱 모자 쓴 사람들 서너 명 있더라고요. 얼른 딱 주변을 살펴보면서 이게 총 든 놈 없나 이게 그런 생각 확 들어요. 아주 조금 이상해요 느낌이. 모자 유대인 모자 있잖아요. 근데 유대교 그러면은 탈무드는 유대교의 경전이 아닙니다. 그냥 경전을 읽고 느낌바를 적어놓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격언집입니다. 탈무드는 이제 전식군 앞으로 탈무드 그러면 안 돼요. 유대교 그럼 모세 오경. 네,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198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에 보세요. 우선 야훼라고 하는 유일신의 존재. 이게 유대교 고대 히브리 철학인데 이제 유대교죠. 핵심은 유일신의 존재 야훼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건 엄청 중요하고 유대인의 역사를 갖다가 이 옥죄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에서든 부정적인 의미에서든 유대인의 역사를 옥죄고 있는 게 뭐냐? 신의 총애를 받거나 선택된 민족의 지위, 즉 선민, 선택된 신에게서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신에게서 선택된 민족이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 신의 율법. 신의 율법에 대한 다양한 해설들을 모아놓은 것이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부터 먼저 얘기하는 게 순서겠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누구겠어? 전식군. 아, 이제 알겠나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무슨 그림을 그려서 신의 모습을 그린다는 그런 게 없잖아요. 유대교 사람들이 모이는 그 Once Upon a Time 아메리카에서 데보라가 그 뭐야 자기 오빠랑 뚱땡이 오빠랑 아빠는 어디 갔는데 데보라랑 저기 누구야 그 누들스 나중에 그 로버트 드니로가 역을 맡는 누들스 걔네들이 그 식당 뒤에서 이렇게 띠디디딩 둘이 야식국딱지한 그 춤추고 막 이렇게 서로 억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오빠랑 저 아빠랑 데보라 오빠랑 아빠랑 그 어린 원서프타임 아메리카를 봤어. 안 봤으니까 영화 안 되는 거야. 좀 사서 봐요. 어? 좀. 거기 여러분들 그 할리우드 영화 역사상 가장 이쁜 여배우가 누군지 알아요? 좀 짜증나겠지만 말해봐. 됐어요. 제니퍼 코넬리야. 제니퍼 코넬리가 아역배우일 때 그 나온 거라 그 데보라 여기 봤는데 그 사람들이 가는 데가 시나고그 시나고 유대교 공회당 유대교 공회당 시나고그 시나고그라고 그래요. 거기를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시나고그에 딱 가면 시나고그에 가면 토라라고 그래, 토라 유대교의 경전을 토라라고 그래 토라 시나고그 안에 가면 토라가 딱 있는데 시나고그에 토라가 딱 모셔져 있는 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텍스트를 믿는 거야. 이 토라라고 하는 경전을 딱 그 경전을 랍비가 읽는 거야. 그럼 인간들이 굉장히 뽕 맞은 것처럼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그냥 어마어마한 텍스트 종교라 이게 토라를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유대교에서는 신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토라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절대로 이미지를 만들 수 없으니까 시나고그에서 모여서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고 자신들을 선택한 유일신이 있고 그 유일신의 율법을 믿는 종교가 바로 유대교입니다. 이 세 가지. 그런데 신의 총애를 받거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이 유대교.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의 역사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의 역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민족의 역사가 곧 신이 이 민족을 선택하고 이 민족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에 대한 역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민족의 역사가 신의 역사인 거고 구약성서는 그러한 역사를 신학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신학적 관점이라는 것 중에 기본적으로 구약성서는 역사책이에요. 역사책이 돼. 신학적 역사야, 신학적 역사. 신학적 역사.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치러지는 모든 종교의식은 바로 역사적 사건들을 재구성합니다. 역사적 사건들을 재현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치러지는 모든 사건들은 역사적 사건들을 재현합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이 유대교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공부를 좀 해두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이른바 국가 종교, 민족 종교 있죠? 국가 종교. 가령, 우리가, 10월 3일이죠. 지금 공휴일이에요. 어. 10월 3일 개천절이잖아요. 10월 3일 날 방군이 하늘, 뭐, 이게 방군 열었다 해서 개천절이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연락 왔어? 없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한국이 그 당군에 관련된 것들을 갖다가 국가종교로 삼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한민족의 역사는 한민족이 만약에 당군이라고 하는 그 신이 있고 그 신이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를 선택받은 민족으로 선택했다고 그 유일하게 우리만 선택했다 하면은 우리의 말하자면 모든 국경일이 그것에 맞춰지겠죠. 그죠? 그의 행위에.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역사가 말하자면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의 전개 과정 자체가 유대인들의 역사적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은 다 그 유대 역사 속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재현하는 데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199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신과 그의 선택된 백성 사이의 관계는 히브리 성서의 중심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역사 속에서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그 역사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성서는 유대인의 역사를 신학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라 말했어요. 신학적인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유대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하고 야훼 하나님에게 어떻게 기쁨받고 어떻게 배반했을 때 어떻게 혼나고 이런 얘기를 쭉 기록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계속해서 신에게 선택을 받았다, 버림받았다, 선택받았다, 신을 배반했다가 다시 신을 애타게 찾다가 혼나다가 이런 기록들이 계속 되어 있는 거죠. 읽어보면 이것들 참 변태라는 느낌밖에 안 들 정도로 그냥 꾸준히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애기들이 살기 형편이 좀 피면은 배째라야. 뭐 야외가 있겠노 막 이래 술취 먹다가 막 띠리 놀고 먹다가 또 혼나거든. 찹쌀 나거든. 그러면 아 하느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막 이러고. 사실 나쁘게 말하면요 구약성서 읽고 나면 유대인들에 대한 호감이 전혀 비호감이야. 완전 비호감. 근데 그렇게 읽으면 바보겠죠. 구약성서. 그건 뭘 말하겠냐. 신이 선택했다 해도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신이 선택한 백성이라 해도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도 배반하고 죄악도 죄에 빠졌다가 다시 빠져나와서 착한 일도 했다가 한 거잖아요. 그 유대 민족의 역사 자체가 그 민족의 말하자면 비호감성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실존적인 한계 상황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읽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로버트 솔로몬은, 이 로버트 솔로몬도 사실 느낌상 이름이 이 저자가 로버트 솔로몬인데 느낌상 이게 유대인 같잖아요. 솔로몬. 왠지. 근데 유대인이니까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 유대인이 아닌 애가 이렇게 쓰면 어디선가 밤길 조심해라 소리를 들었을 텐데 또 느낌에 이 201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201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줄 201페이지에 참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히브리 성서는 신학에는 거의 의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신의 인격을 마치 소설에서처럼 명확히 묘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히브리의 신은 그 자신이 인정하듯이 질투심 많은 신이다. 그는 때로 분노하는 신이다. 히브리의 전능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신이 지극히 예측 불가능하고 성정이 조급하며 변덕스럽기까지 하다는 사실이다. 그는 쉽사리 분노해서 히브리인들에게 닥친 재난들은 그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었다. 한편으로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강력한 신의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보호는 결코 전적으로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신의 보호의 구제는 설명되어야 하는 문제였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야훼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우리 보통 사람들과는 야훼가 없는 기미네 이렇게 말하지만 이 유대인들 어떻게 하냐. 우리가 죄를 지었는가 보다. 그렇게 변태적으로 생각해요. 믿어지질 않아. 그래서 그 다음에 아주 멋진 구절이 하나 나오죠. 유대교의 핵심과 지속성은 이러한 공포에 의해서 유하여 이해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세도 메조키스틱한 관계라는 얘기예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끊임없이 신은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존재고 유대인들은 고통받으면서 즐거워하고 이런 그런 관계라는 얘기죠. 어휴, 유대교 신자들은, 아 한국엔 유대교 신자가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뭐 폭격당한 점들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커다란 멍에를 스스로 친다고 주장되어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읽은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서에 나타나는, 구약 성서에 나타나는 신은 질투심도 많고 분노하기도 하고 히브리인들을 강력하게 제지하기도 하고 굉장히 신 자체가 평온하고 잔잔하고 뭐 인간을 위해서 고통을 뭐 받는 신도 아니에요. 근데 이 신들을 유대인들은 믿어왔던 거고, 그리고 그 신에 대한 두려움이 유대인의 역사를 만들어왔던 것이고, 그 신이 내려준 율법이라고 하는 커다란 맹어를 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보면 창세기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요. 창세기에 관한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펴보세요. 206페이지에 문단이 새로 시작되는 부분에 서기 70년에 로마에 항거하면서 사울은 다시 한번 파괴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유대의 멸망입니다. 유대 나라의 멸망이 서기 70년에서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900몇 년이죠? 그 이스라엘이 건국된 게 46년인가? 예, 그쯤 되죠. 그, 뭐, 뭐지, 여기, 벨푸어의 선언인가? 뭐 그런 거예요. 네, 벨푸어, 벨푸어 선언. 그러니까, 1350년 정도를,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떠돌았죠. 서기 70년에 사원이 다시 한번 파괴되었고, 사원이 파괴되었다는 게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있는 신화공부가 파괴되었다는 거죠. 디아스포라, 즉, 지중해 및 다른 지역으로 유대인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때부터라고 대부분 학자들은 생각한다. 여기,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유배간다, 그런 의미예요, 디아스포라가. 근데 흩어진다, 그 말이죠, 흩어진다. 흩어진다, 뿔뿔이 흩어진다. 요 AD 70년을 기억해 두십시오. 유대나라가 멸망한 해이면서 동시에 그 틈을 타고 기독교가 바짝바짝 힘을 얻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AD 70년입니다. 유대의 멸망이 기독교에 말하자면 부흥이에요. 말하자면 그 인과적인 관계는 없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왜?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유대인들의 나라가 멸망하면서부터 이제 유대인들의 나라가 멸망하면서부터 기독교는 본격적으로 원래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였어요. 유대교의 한 분파였는데 유대교는 유대인들만 믿는 종교잖아요. 기독교 한 분파였는데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제 지중해 세계에 널리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고 원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기독교는 선교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른바 사도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죠.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가 본격적인 세계 종교로 자리를 잡게 되는 계기가 AD 70년부터라고 되게 봅니다. 그래서 AD 70년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해가 중요하지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건 AD 70년에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게 되게 AD 100년쯤 된다고 그러거든요. 100년, 요 30년 정도 또는 110년, 3, 40년 정도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좀 쉬었다가 기독교 역사입니다.